대파입니다. 와~, 와! 오늘 여러 파님들을 모셔놓고 배아줄기대 체포에 대한 천만 토론 그리고 짧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줄기세포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줄기세포란 신체 내 모든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원세포라고 합니다. 종류는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두 개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찬성은 몇 명 계신가요? 손 좀... 딱 세 분 계시고 다른 분들은 다 반대인가요? 네. 그러면 찬성 손 드신 분부터 먼저 얘기를 왜 찬성하는지 조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쿠파 씨? 일단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명적인 부분에서 윤리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배아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생명이죠. 생명이긴 한데 그 생명이긴 하더라도 그 연구를 계속하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장기 이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계속 연구를 진행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 찬성 측에 다른 의견 계신가요? 저. 네, 알파 씨. 난자를 계속 쓰게 되는 문제가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장기 이식을 했을 때 그 수요가 훨씬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이식을 못 받고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 이식보다는 난자를 어느 정도 기부를 받는 게 차라리 조금 더 생명 연장에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네. 그 뭐지? 쿠파님이 배아가 생명체인데 다른 아직 완벽한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체인 거 아닌가요? 아 그렇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 아 생명체예요? 네 배아는 생명체죠. 아닌가? 난 배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배아가 자라나면 태아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라면 사람이 되는 거니까 생명체죠. 생명의 기본이죠. 분화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뼈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그대로 분해가 된다면 그냥 그대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걸 가미하지 않고 한다면 그대로 사람이 되니까 그건 생명체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이제 논쟁의 시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태아가 되면은 그때부터 생명이라고 전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대측 입장에서는 배아도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반대를 하는데 그 생명체 이용해서 또 다른 생명체를 또 살리겠다는 거는 약간 모순된 말인 것 같아. 근데 그게 하나의 기관이 되면은 결국 한 생명에 귀속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 한 생명으로 그냥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긴 하네. 그 두 반대측 그 파님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 두 분의 전제는 이 연구가 성공한다는 것인데 그 배아가 그 기부가 돼서 성공한다는 그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그 배아가 자연스럽게 임신이 돼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데 이 결과를 따지고 보면은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낮은 걸 찾아내는 게 생명과학 아닌가요? 순간 연구자인 줄. 진짜 업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구자 지금 업계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생명과학이 맞긴 맞는데 실질적인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그 실용적인 정의가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생명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논란이 많이 일고 있잖아요. 그거 첫 번째로 두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인간 복제나 비윤리적으로 악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만약 찬성 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인간 복제 윤리 논란이라 그러는데 인간 복제라기보다 이걸 그냥 실제로 그냥 구체적 장기 세포로 분할을 시키면 인간 복제와 관련된 윤리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치료용 장기로만 개발하게 되면 예. 인간 복제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법으로 그게 필요하네요? 결국은 그걸 가르는 기준도 필요할 거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예. 그러면 지금 알파가 얘기하시는 거는 반대 입장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완전히 허용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체세포 복제까지도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 하라고. 네. 근데 체세포 복제를 해도 이게 사람이 안 사람이 되나요? 그러면 아, 사람이 되는 건가? 사람이 된 다음에 그걸 네. 뜯어내는 거예요, 장기를? 아니요, 사람이 된 다음에 뜯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기가 될 수 있을, 그러니까 뭐 해당 부위의 세포가 될 수 있을 줄기 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 그거는. 아니면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처럼 어떤 장기로 분화를 시켜요. 분화시켜 놓은 장기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예요. 네. 뭐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긴 하죠. 그러면 실험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씩 허용을 하다 보면 실험 대상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배한데 나중엔 태아가 될 수도 있잖아요. 헉? 이해 안 돼. 섬들. 네네. 이해가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수정란인 배한데. 이게 만약 배아를 생명체로 다루 생각하지 않으니까 만약 이렇게 줄기세포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별로 중요한 생명체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면 성체가 우리 같은 큰 어른이나 그 정도 이 정도 큰 청소년이 아닌 막 갓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태아 그런 거를 대상으로도 나중에 실험 대상의 범위가 그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아 줄기세포가 만약에 근데 이렇게 세포가 이제 기관을 대체할 수 있으면 태아를 복제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가능하다고 하면. 근데 그게 일단 줄기세포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 이 사람이 항원세포가 10년 동안 했는데 안 됐는데. 아, 지금 또 연구하고 있어요. 그럼요. 지금도 중국 팀하고 손잡아서 연구하고 있다고. 계속 가는 것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 없으신가요? 근데 이게 배아 줄기 세포라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재료가 되는 난자를 어떻게 구하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난자를 따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사람 몸에서 빼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 채취 기증자는 또 어떻게 구할 거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또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거니까 불임이 된다거나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동의하시나 봐요.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는 허파. 허파가 항상 이렇게 보면 약간 도덕적으로 그런 기준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죠? 바른 청년. 바른 청년이에요. 또 반대가 누가 있었죠? 반대. 반대. 반대. 아니. 찬성. 찬성. 찬성 의견 또 다른 입장에서 얘기해 주실 거 있어요? 아, 제가 근데 아까 기사를 봤는데 그 난자 기증을 통한 이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여론 조사를 작년에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는데 찬성한 수가 66% 그 정도나 되더라고요. 반대는 생각보다 적어서 그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사람한테 만약에 가서 난자 기증하실 거예요? 해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상황에 닿으면은 한다고 할까요? 그냥 남의 힘이라고 시킬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헐. 하긴 하겠지만 저렇게 그냥 여론조사를 해서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자를 착취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남자? 난자 발음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진짜 나는 되게 돈 많이 주고 줄 테니까 난자 달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국립의료원 같은 데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어쨌든 난자는 필요하고 어디선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암암리에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누가 난자를 그렇게 쉽게 기부를 해요? 나 같아도 안 저... 근데 그게 뭔가 합법화 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면 난자를 막 생성할 수 있어요? 생성이요? 난자를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들어낼 수 없잖아. 촉진제 말고 촉진제가 필요 없이 난자는 늘 만들어지는 아니,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 얻어지니까 그렇게 말고 그냥 호르몬만 가지고 체외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난자를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거의 무에서 유로 만들 수 네. 있는 양이죠 만약에 그럼 또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것도 윤리적인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요?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럼 막 종교에서 반대하겠다 생명을 창조하는 건데 완전히 이미 지금도 천주교 같은 데서 되게 반대를 많이 해요 카톨릭에서 반대한다고 추기경이 대표로 나서가지고 막 그 연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줄기세포 연구를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럼 줄기세포를 폐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생명체라고 하면 그건 살인죄인가 따지면 어디를 생명으로 보냐고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얘기가 진짜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대아줄기세포를 생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대아줄기세포가 생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리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수요가 폭발하다 보면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분명히 음지에서 그런 거래를 통해서 난자를 사고파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한 암시장이라는 게 원래 안 좋은 건데 이것은 미래의 그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서 그 나쁜 사람들이 이런 걸 합법화하면서 암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라 라고서 사회가 또 문란해지고 다른 경우에도 암시장의 그런 그 확산이 더 퍼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장기 수요가 이게 너무 세니까 공급이 따라가주지 못하잖아요 합법적인 루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매매 암시장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게 국제 범죄 조직이 되는데 오히려 배아줄기세포는 이런 암시장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찬반이 팽팽한 것 같아요 네.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난자에 대한 암시장이 또 생겨나면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더 복두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인구 수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생명체로 수요 공급을 해요? 경제 논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네 그거는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알파가 얘기하는 수요는 이제 환자들의 수요 혹시 얘기하는 거 맞아요? 환자들의 수요가 있더라도 그게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난자에 대한 수요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줄기세포니까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 계속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